개성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채막식이 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양옆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초기군 용의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에는 김영남 동지, 최동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관계부문 일꾼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일꾼들, 공로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황해북도 개성시의 책임 일꾼들이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전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진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개성시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이어 황해북도와 개성시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는 제막사에서 지난날 낙후한 소비도시였던 개성시가 오늘 현대적인 경공업 도시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랑하는 역사문화 도시로 훌륭히 꾸려지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커다란 전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한평생 애국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안의 일꾼들,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유로운 태양의 용상을 언제나 우러르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